닮아서 어설퍼 등 뒤로 또 숨었지. 마주보면 눈 감고 점점 가라앉는 네 모습만 실눈 뜬 채로 여러 번 더 확인할 뿐 이름도 못 부르고 바이바이 어두컴컴 해진 겨울밤 그만큼이나 깨진 내 맘 넌 내일도 빛날 걸 알아서 뒷걸음 밖에 칠 줄 모르는 마이클 잭슨 문워커 Be myself and not out of light as a man in the mirror 스스로 붙인 내 인택은 Hello stranger 내 이름은 행성이야 그럼 태양은 널 거야 I used to love her 여전히 여름 같아 내 가사 속엔 여전히 장마비가 펑펑 Let it go 내 맘을 아는 듯한 radio 새벽이 오는 소리에 눈만 껌뻑껌뻑 내 하루를 비출 널 향한 커튼 콜 작은 박수 다시 한번 play this song 넌 나의 태양 내 삶을 비추고 난 그 빛을 따라 쉼없이 도는 지혜 오차도 없이 너의 주위를 온종일 맴돌고 있어 잊지 말아줘 항상 너의 뒤에 Here I stand for you son 나의 낮은 뒤에 이건 어쩌면 잠들지 않는 별의 이야기 Acting like the love sick but I don't wanna be here 딱 한 걸음 널 지켜주는 거리 앞에 밝히는 달빛이 만족했어 Don't worry about that 넌 나의 태양 난 너가 있어야만 빛날 수 있는 작은 별 잠든 머리맡에 오늘도 종일 힘들었을 널 그리고 펼쳐놓은 이쁜 꿈속으로 향하는 보물지도 넌 천천히 가줘 세상의 엉터리도 내 그림자로 가려둘 수 있게 all day long just let it flow 내 맘을 아는 듯한 radio 새벽이 오는 소리에 눈만 다시 껌뻑껌뻑 내 하루를 비출 널 향한 커튼 콜 다시 한번 play this song 잊지 말아줘